나란 남자 지겨울 거야. 들어오는 속이 터져 미칠 거야. 심심할 정도로 재미는 없어. 같이 있으면 화날 거야. 하지만 나의 과거나 여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술친 시비도 지나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너무 빨리 시작된 연애, 너무 빨리 실증 낼까봐 난 부족한 척, 난 수줍은 척, 난 모자란 척, 난 연기를 해.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난 바보가 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냥 바보 될래. 사랑의 환불은 용반한 금지. 확실히 서로 밀어주기 죽을 때까지 너와 나만의 규칙. My love for you is here. I wanna show you how I feel. Anything for you I do it. 널 향해 I can't stop moving. 이제 느끼한 파스타가 좋아. 지루한 멜로 영화가 좋아. 날 괴롭히던 사장도 좋아. 그냥 다 놓아 사는 게 좋아. 입맛도 변해 취향도 변해. 너의 기준대로 난 모든 게 변해. No ribbon, no exchange. 사랑의 반복은 요구하는 금지. 사랑을 배워봐 나란 남자에게.